You've got to have a fellowship with God through the word of God. That's why God gave us the gospel.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신 거 우리에게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We are justified by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And this is the foundation to have a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말씀을 통한 믿음에 의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교제는요, 우리에게 항상 샘솟듯 솟아나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공급해 줍니다. The fellowship through the word of God can give us love, joy, and peace.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And in that case, the word of God can move us with his energy of love. I call it energy of love.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Start to move us with his love, the power of his love. 이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When you respond to his love, he is pleased.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은 고달픈 삶의 길에서도 힘을 줍니다. When you have troubles, his love can give us power to overcome troubles.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의무요 권리자 축복입니다. We should understand that to live by faith is obligation, our obligation and privilege and blessing. Not only obligation, but also privilege and blessing.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We can keep his love when you live with his word. 이게 최고로 복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고로. I've mentioned several times in the past, this is the highest, greatest blessing for us.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사는 삶은요, 나에게 종교는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믿음이 없이 하루가 저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물게 해서는 안 돼요. We should start with the word of God. That's our obligation. When you're frustrated, when you have troubles, when you have sufferings, we should remember that. 이 세상에는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 고통, 환난에서 특별히 면제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복음과 말씀은요, 이런 일들이 닥칠 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The reason why God gave us the gospel and his own word through the Bible is to remind and is to give us hope when we have all those troubles. 다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의무이자 축복입니다. 의무이자 축복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In Colossians chapter 2 verse 6 and 7 Paul is telling us you must be joyful and you must be thankful. Remembering you receive his love through Jesus Christ.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층에서 우리 믿음의 모든 것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We even talk about this. We should accept what he has done for us. We should accept first. Second, then we can obey his word. If you don't accept what he has done for us, there are so many things. Package of the gospel, I call it. 이 복음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제가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인정을 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우리 믿음의 삶이 변화되고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진리를 잘 배우고 정립했어도 믿음의 내용인 말씀으로 사는 그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We still have responsibility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even though when you learn a lot, even though when we are trained, we still have that responsibility to live by faith through the word of God. Also, we should remember what Paul the Apostle is telling us. We should remember. To obey the word of God, we need the help of the Holy Spirit. We should remember all the time. That's why in the New Testament, God is telling us about the triune God.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In the Old Testament, you cannot see that. If you don't understand trying God, you may not understand why Paul is telling us about the Holy Spirit many, many times in the New Testament. 바른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너희가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얘기했습니다. God starts the good things in our lives and he will finish it. He'll finish it. 빌립보 4장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Philippians chapter 4 verse 9. Let us read just one verse. Philippians chapter 4 verse 9. 빌립보 4장 9절 한 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Whatever you have learned, received or heard from me, or seen in me, put it into practice,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한글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he says put it into practice. Put it into practice comes from Hebrew Greek word prosete. That's imperative word, imperative. That's command. 우리가 행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파라세테라는 헬라어에서 온 것인데 명령형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유지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Paul is telling us We move to him. We use our own free will in order to obey his word. Relying on the Holy Spirit. That's what he's telling us. Put it into practice. Not only head knowledge. I can put it this way. With a keen minds and warm hearts. Warm hearts comes from the help of the Holy Spirit. 이것이 하나님 우리 향한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Again, Paul the Apostle is telling us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starting from 16 and 22. Rejoice always. This is another command, imperative word.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for you. This was English standard version. Rejoice. Kairete. Rejoice. That's Greek word. Kairete. Rejoice. Why we should rejoice? Because Jesus died for us. He showed his love. He obeyed the law of God, the Mosaic law. Mosaic law has 613 commands. For 33 years he obeyed on behalf of us.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He received the divine sword of God's wrath. Divine sword of God's wrath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진노의 칼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요 행위로 사는 삶과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삶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행위로 사는 삶은 자신의 의와 능력을 기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행위로 사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If you read Romans and Galatians, you can see two kinds of faith. Number one, there are people who want to please God with their own ability and with their own wisdom. And there are Christians, I just called it Christian. There are Christians who want to please God with the word of God and throug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인 Romans chapter 1 verse 17 Paul is telling us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사도 바울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기는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How we can overcome all these difficulties in this world with the word of God throug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That one he's trying to tell us in his epistles.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기억하면서 삽니다. 그죠?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 이유는 첫 번째로 내 안에 적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Why we should live by faith? Because we have our own enemies inside of us. Inside of us. We should accept it.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적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적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적이라니까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대적해서 방해하는 적들이 내 안에 있어요. What does it mean? We have enemies to disobey the word of God, not to live by faith. We have our own enemies inside of us.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동안 죄로 오염된 습관들을 주로 말합니다. 죄로 오염된 습관들이. 'Paul in his epistle is keep on telling us about sinful nature, sinful nature. That's kind of old habits, old habits, old habits. So we have our own old habits. 이 습관들은 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몰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10절, 17절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자신의 죄로 오염된 습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대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So Romans chapter 8 and Galatians chapter 5 verse 16 and 17 he's telling us about the two kinds of life. Being led by the Holy Spirit and being led by the sinful nature.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복음으로 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밖에 없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So in Galatians chapter 5 verse 16 he's telling us walk by faith and walk by the Holy Spirit. Walk by the Holy Spirit. So here comes the reason why we have to pray every time, every day, every moment to rely o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ecause we have our own enemies inside of us. So when you try to rely on the Holy Spirit, by remembering what He has done for us and holding onto the Word of God, then we may have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Love, joy, peace, patience, mercy, self-control, those kind of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Then we can be moved by His love, by His joy, by His peace. That's why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That's why Jesus died on the cross. After dying on the cross, he wants us to obey the word of God. In the Old Testament, they had no power, no privilege, no blessing to obey the Mosaic Law. I said 613 commands in the Mosaic Law. But now we have the power and privilege and blessing, because He died for us, and He gave us the Holy Spirit, and we should obey the Word of God. That's why this is the obligation and privilege and blessing. There is a huge big difference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We also have enemies outside in the world. We have enemies. 내 밖에도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방해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어요. 내 밖에서 오는 적들은요, 말씀을 사랑함보다 바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에요. The things in the world drive us not to love God, not to love His word, not to love His love. 이 적들도요, 내 생각의 방향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So John the Apostle also said not to love the things in this world. Not to love the things in this world.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With John the Apostle, Paul also, Ephesians chapter 6 verse 12, he is telling us about these enemies in the world. I read,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내 안에 있는 것하고 내 밖에 있는 것하고 짝을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촉진시켜서 죄를 짓도록 하게 하고 미혹할 수 있습니다. Enemies inside of us and enemies outside of us, they can meet together and help us, I said, help us to sin. Help us to sin. And sometimes help us, I mean, tempt us to sin. 이럴 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또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를 멀어지게 하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So things in the world can tempt us not to rely on the Holy Spirit. 바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임을 가르쳐 줍니다. This is why we need the help of the Holy Spirit.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We should rely on him. We have no power. We have no wisdom. 교회를 위해서 교회신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면서 성장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얘기합니다. 그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가르칩니다. In Ephesians 4:30, Paul says, not to grieve him, not to grieve him, the Holy Spirit. In Ephesians 5:18, he says,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우리가 본과 말씀으로 살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When you live by faith to hold the gospel, the what he has done for us, and clinging to his own word, the Holy Spirit is not grieved. The Holy Spirit is pleased. 에베소 3장 17절 19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말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생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에베소 4장 1절부터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이렇게 살라 그럽니다. 이렇게 살라. Paul is telling us in Ephesians, starting from chapter 4, verse 1 through chapter 6, verse 9, you should live with faith. You should live with faith. Before that, he was trying to tell us the fact. The fact that Jesus Christ died for us. He did all the things for us. 특히 에베소 4장 1절에 3절까지는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믿음의 생활은 믿음 생활은 지키는 삶입니다. 지키는 삶이에요. 우선 내 생각 속에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냥 방관하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If you want to live by faith, you should keep, and you should protect your own mind from all these enemies. 에베소 4장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면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 되게 한 은혜 복음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이나 죄를 짓게 하는 화냄이나 더러운 말이나 마귀로 틈타게 하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악에 찬 행동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해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So we read the today's word that is Ephesians chapter 16, verse 13 and 17. This is his conclusion in his Ephesians. Therefore,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Full armor of God. This full armor of God comes from God. See, truth comes from God. Righteousness comes from God. The gospel comes from God in this package. Faith comes from God. Salvation comes from God. The sword of the Holy Spirit That is, the word of God comes from God. So what do we expect? We should rely on Him. That's it, that's the message.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보면 사랑으로 용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참을성이나 인내성과 같은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이나 도덕적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Paul is not telling us about moral ability. Moral ability. So called, he's a good guy. He's nice. 바울의 말을 빌리면 에베소 6장 13절에 17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능력을 얘기해 보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인 말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데는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Amen.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Full armor of God comes from the works of Jesus Christ.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서 온 겁니다. 다 거기서 왔어요. Without accepting the works of Jesus Christ, how can you fight? How can you fight against enemies inside of you, outside of you?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Once you accept what he has done for you, then here comes the joy, love, peace, life throug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That's the only one way. There's no other way.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 믿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바울이 얘기하는 그 기쁨과 바울이 얘기하는 그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내 안의 적과 내 밖의 적들을 이기는 건 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That's why Paul is telling us, keep on telling us again and again, even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He's keep on telling us, first of all, the fact about Jesus Christ. And do live this command. So it's a kind of repeating message. In fact, he's God man, he's God dash man, he's God man. He has divine nature and human nature in one person.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니가 우리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고 because he has divine nature whatever he did the effect of whatever he did is forever and ever everlasting because he has divine nature when he was born He controlled all the universe at the same time. Can you believe that? We cannot easily believe. Because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like that. That baby Jesus controlled the universe because he had divine nature. He died for us. In the sense, God died for us. There is no powerful weapon than His love. Once you accept that, once you know that, that can be driving force every day, every day.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요. That's a fact. I said that's a fact. Fact.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아주 추진력이 되고 힘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우린 정확히 몰라요. I'd like to conclude to this message. If you read the Bible, especially New Testament, you will find this. We should pray. And we should rely o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Remembering all the time, I said all the time, the gospel. Gospel means He gave us the gospel through His perfect obedience. His perfect obedience is transferred when we believe in Him. So we call it union with the Christ. His perfect obedience. Perfectly obeyed the Mosaic law by being punished on the cross, paying the price. And perfectly obeyed the requirement of the Mosaic law, that is obedience. He obeyed for 33 years, every second, every minute for us, on behalf of us. We should remember that all the time when you pray. I call the climax of His obedience is the cross. It's a part of His cross is the part of His perfect obedience. We should remember that.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을 하신 것이 우리의 것을 받아준다 그랬죠. 우리가 믿을 때 완전한 순종의 절정이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효과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ow let u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